아니 오빠가 그렇게 좋아? 몰라. 어디가 그렇게 좋아? 몰라요 정말. 말해봐. 몰라 몰라 난 몰라요. 알면 좀. 반갑습니다. 얘긴 참 많이 들었답니다. 성격도 좋고 매너가 있는 킹카 중에 킹카랬지요. 이렇게 보니 진짜 그래요. 당신의 미소가 참 좋아요. 왜 이리 빨리 시간 가나요. 그대와 헤어지기 싫은데. 몰라 몰라 나는 몰라 정말 몰라요. 지금